같은 꿈 널 만난 기억들 난 아직 여기서 널 기다릴게 가슴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어 그대가 나를 바라보며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네가 돌아서는 순간이 왜 이리 내겐 아득한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랑해 나는 너 하나뿐이야 너 말곤 아무것도 없잖아 언제나